口，莫名찾아오죠우린시들고그리움속에마음이멍들었죠 I'm singing my blues 파란눈물에파란슬픔에기도시려와줘 blues 뜬구름에날려보낸사랑같은하늘다른곳너와나위험하니까너에게서떠나주는거야네밀한글자에저만나비겁하지만내가못나숨는거야잔인한네별은사랑의말로그어떤말도위로될수는없다고아마내인생의마지막멜로막이내려내요이제 태어나서널만나고죽을만큼사랑하고바랗게물들어시린내마음눈을감아도널느낄수없잖아 겨울이가고봄이찾아오죠우린시들고그리움속에마음이멍I'm singing my blues 파란눈물에파란슬픔에기도시려와줘 blues 뜬구름에날려보낸사랑 심장이 멋진 것만 같아 전쟁이 끝났고 그곳에 얼어붙은 너와 나내머리속새겨진 트라우마 이 눈물 마르면 촉촉히 기억하리 내 사랑 괴롭지도 외롭지도 않나 행복은 다 혼잣말 그 이상의 복잡한 건 못 참아 질수롭지 아무렇지도 않나 될 수 없는 방황 사람들은 왔다 태어나서 널 만나고 죽을 만큼 사랑하고시린내마음너는떠나도난그대로있잖아 겨울이갔고봄이찾아오죠우린시들고그리움속에마음이멍들었죠 오늘도파란저달빛아래에나홀로잠이들겠죠꿈속에서도난그대를찾아헤매이며이노래를불러요 I'm singing my blues 파란눈물에파란슬픔에기도시려와줘 blues 뜬구름에날려보낸사랑 I'm singing my blues파란슬픔에기도시려와줘 blues 뜬구름에